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족 현판들이 태양절에 즈음하여 러시아 상크트페테르부르크시의 레닌그라드 금속공장에 제막되었습니다. 사족 현판들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1961년 10월 24일 레닌그라드 금속공장을 다녀가시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6일 레닌그라드 금속공장을 다녀가시었다라는 글이 조문과 논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막식이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제막식에는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러시아 외무성 대표와 시행정부 대외연계위원회 1부위원장, 실로비에 마시니 공개주식회사 1부총사장 등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해당 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제막식에서는 축하 연설들에 이어 실로비에 마시니 공개주식회사 1부총사장과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사족 현판들을 제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족 현판들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